부딪힌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. 어쩌다 마주친 그대도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.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capable d'appeler.